20, 22, side coming back. 롱타노시, 허? 오래간 아니지, 허? 우리 다시 웃고, 읽고, 찢고, 바꿔, let's get loco! Go! Pandemic's over, 그래, 기분이 오자, 다시 그분이 오자, Everybody say, 벅쩍, 지그네, 껄쩍, 지그네, 시들 벅쩍거리네, 너무 좋아, 벅쩍거리네, 동서남북, hey. 강남, 강북, hey. 싹 다 모여, 도요, hands in the air, I say ye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Whoa, whoa.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Oh. 준비하시고 쏘세요. That, that I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흔들어 쫙 위 아래로. One, two, three, to the four. Like that. 야, 내가 많은 사람이 들까 봐 거짓. That that I like that. Like that.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That that I like that. Like that. I don't care that I like that. That that I like that. Like that. 내가 바라보고 바래왔던 사람들아 모두 다 ready set go. 때리는 어른아 맥집 때리 덤으니 불편하겠지. 눈의 바람대로 망할 거라 구사지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가볍게 됐지. 적당히 하라고. Oh oh oh. 그냥 닥치고 다 같이 놀아보자. Go. Oh o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Whoa, whoa.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